어쩌자고 그때 뒷모습을 보였니 울음만 터져 나와 돌아버리겠어 I'm crazy crazy crazy 넌 너무 미워 정말 너 oh, oh, oh. 너 절대 다시는 안 볼 거야 oh, oh, oh. 미안하지도 않니 다른 여자 만나도 바람을 피워도 다 용서해줬잖아